않고 돌아가는 물레방 안은 냇가에서 시름 겨워 달을 안고 도네. 님 생각에 젖어 사는 이 내 마음은 떠나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 사네. 첫사랑 그 사람을 못 잊어 사네. 아, 못 잊어. 세월이야 흘러가도 꽃은 피는데 꽃은 피고 지더라도 새는 노래하네. 옛사랑을 안고 사는 잊어 사네. 첫사랑 그 사람을 못 잊어 사네. 아,